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새해 첫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깨달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그 뜻대로 살게끔 하시는 것이 도덕적인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한 계시로 나뉘는데 그 특별한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과 복음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이 있고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가장 짧은 복음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계속해서 더 설명을 붙이면서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 교리 혹은 복음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그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 교리들을 올바로 깨닫고 터득해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선악이 무엇이며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한다면 그것이 인간의 정신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자신도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고 다른 사람들도 창조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들을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 이바지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계시가 있으면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밖에 있는 대상들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밖에 있는 사물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이러한 지적인 능력을 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에는 이 지성이 필요한데 이 지성은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번쩍하고 깨닫는 기능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성,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하나 이치를 터득함으로 알게 되는 이성. 이 두 가지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총명과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지창조의 목적을 받아들이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인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이 지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총명도 이 이성도 모두 기능이 아주 완전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총명으로 잘 깨닫고 이성으로 잘 깨달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었어요. 인간이 아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새해서부터 대답을 안 하기로 했어요? 인간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인간이 아는 것을 다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차피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지는 않았어요. 인간에겐 또 그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인, 결과 이것들을 더듬어 가면 알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도저히 인간이 그렇게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지는 다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이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번쩍하고 빛을 비추시듯이 성경 속에 기록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권위를 가지고 믿어라. 이렇게 해서 전달하시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식은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오류는 없어요.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착하게 지내는 것이 그게 좋은 거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아이들 속에는 아이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어울리면서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친구들과 싸우고 다투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겠죠? 이게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잖아요. 아니란 말이야.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실험을 한 거죠. 자, 선생님이 어떤 반에 가서는 야, 너희들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렇게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선생님이 가르쳐주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받아들였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반에 가가지고는 선생님 반대로 얘기하면 얘들아 싸워라 친구를 괴롭히고 그리고 친구하고 계속 다투고 아주 정말로 진지하게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랬더니 쬐끄만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선생님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가서 야, 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최고인데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다투고 싸우고 이래도 된다고 선생님이 허락을 했고 네가 아무리 친구랑 다투도 내가 널 야단 안 칠 테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 선생님이 해줬잖아 그리고 학교에 왔으면 선생님 말 잘 듣는 아이가 착한 아이지 선생님 말 거역하는 아이가 착한 아이일 수 있어? 이렇게 말 선생님이 반론을 제기하면 이 아이는 이걸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반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학교에 와서는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들어야 한다는 도덕 원칙보다 친구하고는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훨씬 더 높이 있다는 걸 이 아이가 아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세요? 뭐 잘 안 가는 것 같아. 저 뒤에 표정 보니까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학교 와서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것은 나쁜 것이고 듣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친구와 다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 인식을 도대체 이 아이에게 누가 가르쳐줬느냐 이게. 이런 얘기죠. 이 아이는 그걸 해명할 수 없어요. 아마 해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얘는 혼란스러울 거예요. 혼란스럽지만 분명해. 왜냐하면 선생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총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교육도. 그게 잘 들어보세요. 인간을 하얀 백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역사적으로 경험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얀 백지. 교육과 환경에 의해서 뭐라고 그리든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에게 원래 없는 거는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 education이라는 이 영어의 말이 라틴어 educare에서 왔는데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없는 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있는 거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확실히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교육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 속에 심어놓으신 어떤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그 교육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총명이에요. 그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학교 와서 선생님 말씀 듣는 것도 훌륭한 것이고 친구와 안 싸우는 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선생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친구와 싸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높은 도덕의 수준. 아주 더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더라도 친구와 다투지 않는 그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그 깨달음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게 바로 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명은 영혼이 밝을 때 이 총명은 확 빛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에 잡동사니 지식이 아주 많고 영혼은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는 세상에 지식이 별로 없는데 영혼이 밝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더 총명해요. 예? 인생을 막 몰고 가다가 막 시궁창에 꽝 쳐박고 인사사고를 내고 그렇게 안 한다 얘기예요. 차를 인생이라는 차를 잘못 몰고 가는 그 사람은 자기가 왜 그 길을 가는지 그럴듯한 이유를 댈 수 있어요. 배운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 다 틀린 거거든요. 이 사람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다 대지 못해. 그러나 직감으로 알아. 그게 영혼의 밝음과 관계가 있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영혼은 캄캄한 어두움에 붙잡히게 돼요. 이 영혼이 어둡게 되면 이 총명은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눈 멀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려주셔야지만 그것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영혼이 죄가 들어와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셔요. 그게 뭐냐면 빛을 비추시는 거야. 그걸 가리켜서 조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명. 조명이 뭐냐? 이런 조명이에요. 껌껌한 거를 확 비춘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 조명은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눈을 잘 뜨고 있어도 불을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때에 봐야 할 대상을 향해서 불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면 이것을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거죠, 인간의 상태는.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능력은 충만하게 있는데 그냥 어두워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어둠도 새카맣게 내리고 자기 눈도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려면 눈도 뜨게 해주시고 또 눈을 떴는데 만물이 어두우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뜨게 해주시고 봐야 할 대상도 빛을 비춰주셔야지만 조명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복습할게요. 교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 인식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는 자기 몸 안에 있는 어려움이고 몸 밖에 있는 어려움이에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본래의 그 찬란한 아름다운 그 빛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잃어버리게 된 거죠. 예?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 이제, 뭐, 우리가 60씩, 70씩 먹었을 때, 그 60, 70씩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언젠간 15살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그 70먹은 얼굴에서 15살 때의 그 그림을 찾아내는 게 그 보통 노력으로 되겠어요, 이게? 그렇죠. 말하자면 이 세상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 망가져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그걸 볼 수 있는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을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어떤 진리, 어떤 창조 목적,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봐야 할 대상에도 빛을 비춰주시고 그걸 보는 우리 인간 자신의 눈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명은 성령님이 비추시는데 시각만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회복해 주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명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인간의 지성에 더해진 것, 인간의 지성에 더해진 지식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그 조명이 없을 때에는 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니까 봐야 할 대상도 보고 볼 수 있는 능력도 회복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하기 참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눈이 아주 좋으셨는데 어머님이 눈이 나쁘셨어요. 그걸 물려받았어요. 그런데다가 그 눈이 안 좋아질 만한 환경 속에서만 계속 살았어요. 특히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는 계속 야간학교 강의를 했어요. 생활도 불규칙하고. 그러니까 뭐 눈은 뭐 급속도로 나빠져서 얼마나 눈이 나쁘냐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그 병원에 가서 0.1부터 뭐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면 간호원이 이거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는 사실 이 손가락이 안 보이고 팔뚝만 보여요. 그런 정도로 눈이 나쁜데, 그러니까 물체 자체, 그러니까 물체가 어떻게 생긴 게 아니라 그 물체가 그 물체인지 식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냉장고인지 라면 박스인지 이렇게 이게 남잔지 여잔지, 심지어 좀 멀리 있으면 저게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그렇게 식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걸 뭐 그 판을 갖다 놓고 물어봐봐야 뭐 소용이 없지. 그렇게 눈이 나빴어요. 이제 급속하게 나빠져 가는데 도저히 뭐 그런데 그래도 불편하면서도 그냥 그 안 못 보는 사람 생각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게다가 최근에 2년 동안에 막 급속하게 한쪽 눈이 주저앉으면서 이제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자동차를 타면은 그 신호등 불빛이 6개 내지 7개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등조차도 식별이 안 될 정도가 되니까 몇 번을 차를 몰고 이 그 인도같이 생긴 데 그 위로 그 길인 줄 알고 뛰어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병원에를 뭐 병원 안 갔겠어요. 근데 뭐 다 가는 곳마다 비관적이고 뭐 정밀 검사 받아봐도 뭐 소용 없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갔더니 자기네가 고쳐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수술을 했어요. 근데 한쪽을 수술을 하는데 말이죠. 생전 처음 경험해 본 건데 정말 무서웠어요. 눈에다가 큰 바늘을 눈동자까지 찔러 집어넣고 마취제를 넣고 그 다음에는 기계로 눈을 확 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춧가루 같은 약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아주 그냥 찬란하게 밝은 빛 우주선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는 조금 있더니 칼로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유리 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눈동자를 그걸 갈아버리는 거예요. 유리 가는 소리 끽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걸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덮었죠.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여러 복잡한 수술 과정을 거치고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이제 아픈 눈을 끌고 병실에 와서 하룻밤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근데 뭐 두 눈 가지고도 불편했는데 이제 한 눈으로 이러고 볼래니 말이 아니죠. 새벽에 간호원이 약을 주러 왔든가, 주사를 놓으러 왔든가 하여튼 왔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럴 리는 없겠, 벌써 이걸 붕대를 풀어주랴. 그리고 그냥 농담 삼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쓰고 있어야 되나. 그랬더니, 제가 열어드릴게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애정도 없이 확 열어드려주더라고. 그 순간에, 아찔하면서 빛이 확 들어와요. 근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은 이제 감고 한쪽으로 보는데, 테레비도 식별이 안 됐었는데, 그 위에 있는 작은 글씨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보면은 하얀색인데, 이쪽을 이렇게 보면 계란색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계란색이라고 생각됐던 모든 색깔이 교회 와서 보니까 다 하얀색이에요. 눈이 한순간에 확 떠지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다시 하나를 더 하고 그 다음날 눈을 열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지금도 아직 적응이 안 돼요. 그냥 좋다 나쁘다 그거보다도 너무 이 그 선명하게 인상이 새겨져서 이 마음의 이 어떤 느낌이 아주 형언할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세수 한 달 동안 못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양치질을 하면서 거울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정말 충격받았어요. 태어나서 제 얼굴을 그렇게 또렷하게 본 게 처음이었어요. 아주 흉악한 늙은이 하나가 거기에 도사리고 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난 한 번도 내가 저렇게 생겼을 것이라고는 생각한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나 자신에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흘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빛깔, 선, 면,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눈 속으로 빨려들듯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수술하고 밤에 교회에 와서 제일 놀란 게 나는 이 교회가 계속 어두워서 조명을 계속 달았어요. 근데 이 알고 보니까 열린 교회가 편의점 수준이야 들어와버려. 어디 가든지 간에 편의점 같이 환한 거예요. 그래도 계속 등 더 달아야지, 더 달아야지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조명이에요.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 왜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눈을 탁 뜨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도 아직은 지식이 모자라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속에 확실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받아들이는 도구가 뭐냐 하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은 오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명으로 보여주시는 그것을 이치적으로는 따질 수 없어도 보았기 때문에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총명, 이러한 총명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러나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그 지식을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빛들이에요. 초자연적이고 신령한 빛들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성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증명하면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설복될까요? 또 설복된다면 그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까요? 여러분 중에 누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여자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달해주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땅 위에 돈 주고 집 짓고 세워지면 교회지만 부수고 나면은 공터가 되어버리거나 공장이 들어서는 이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어요? 반드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간이 되는 이 치명적인 모든 진리들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총명이 뜨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 총명은, 이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빛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식이에요. 그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 정말 참 신자 맞아? 그 묻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그리고 거듭난 참 신자라면 너희들에게는 지혜가 있을 것이고 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믿는다고 떠들지만 너희에게는 행위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지혜와 총명이 있을 것이고 그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진리의 빛이 너희의 지성을 사로잡았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왜? 그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진리의 지식이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창조의 목적도 믿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는다면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이 어찌 틀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살고 죽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예수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그러나 인식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이 감각들이 생겨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영혼이 죽어 있고 따라서 지성도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과 관계가 없는 지식들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영적인 생명과 관계가 없는 아름다운 것들은 얼마든지 자기도 사랑할 수 있지만 신령한 것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신령한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육체, 물질, 명예, 이 세상에서의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신령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성, 그분의 고결한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면 이 안에서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거듭나고 나니까 신령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신령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 안에서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거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에 입각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총명이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진리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듭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빛들을 볼 수 있는 이 총명의 지각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전달하시는 방법이라 이거죠. 방법이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 총명이 증진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러한 빛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명은 신자에게 있어서도 이 총명은 가변적이에요. 더 총명해질 수도 있고 총명이 부패해 흐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총명이 더 증진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총명이 증진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게 해 주셔서 보여주셔서 그래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진리들을 더 깨닫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총명이 함께 역사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갈망하여야 할 바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열어놓으신 우리의 총명의 눈을 닫지 않으시고 열어놓으신 그 눈이 닫히지 않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더 열어주셔서 그래서 그 진리의 빛들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창조 목적의 존귀함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신자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늘을 열어 끊임없이 총명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총명이 증진될 때에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느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지혜롭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 이 지혜는 진리가 가져오는 효과예요. 지식하고는 틀려요. 지식을 구슬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구슬을 꿰는 꿰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해도 지혜가 뛰어날 수 있고 또 지혜가 부족해도 지식은 많을 수도 있어요. 또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지식이 별로 없으면 없는 것보다는 지혜가 뛰어난데 지식도 많게 되면은 꿰울 수 있는 구슬이 많겠죠. 그래서 그 지혜는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 지혜는 한 인간의 지성에 진리의 빛이 풍부하게 비친 효과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서 선과 악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합치시키기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 지혜는 하나는 원초적인 지혜가 있고 파생적인 지혜가 있어요. 즉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이 지혜로 우리에게 오셔요. 하나님 자신이 지혜이셔요. 그러니까 이 지성의 모든 생각과 주파수를 그 진리에 맞추고 사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의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서 자신도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만 진리의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산 사람이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할지를 말할 때에도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리이시지만 또한 그 진리의 빛을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신 의미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성경이 말해요. 지식은 밑에서부터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 내가 설명할 수 없어도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 내가 이성적으로 모두 다 논증할 수 없어도 창조 목적이 있다는 것,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땅에서 쌓아 올려져 간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식의 빛,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신적인 그 진리의 빛을 받기 전까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비춰오는 그 찬란한 진리의 빛 앞에서 새로운 진리의 세계를 끊임없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속에서 사라져갈 것과 영원히 있는 것, 아까 그 어린아이에게서 보여준 법과 같이 더 높은 도덕적 가치와 낮은 가치들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적 없어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 적 없어요? 그때 참 괴롭죠, 그죠? 알기는 다 알겠는데 가슴에 다가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가오지 않는 그 사실을 맨 처음 깨닫게 될 때는 그렇게 감격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예. 네. 도대체 그런 건 무슨 작용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 인간의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가슴에 다가오지 않으면 실증을 느끼게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혼이에요. 이것도 이제 설명하면 긴데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의 이 기대치가 아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즐거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 가지고 영혼은 절대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순간에 번쩍하고 가슴에 와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을 설교할 때는 설교자는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은혜는 절대로 그 논리에 의해서 설복당함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빛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번쩍하고 자신의 이 지성 속에 퍽 하고 찍히는 거예요. 그 퍽 하고 찍히는 그것은 마치 뭐와 똑같으냐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러고 살다 어느 한순간에 돈을 보거나 정욕적인 것을 보면서 확 하고 가슴에 다가와서 그 어느 그림이 확 다가오면서 마음이 확 빼앗길 때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칼빈 선생은 육신의 이 감각적인 것들도 총명에 비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빛들도 총명에 비친다고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인간의 총명, 이 오성이라는 곳에 육신의 감각적인 것도 퍽 하고 들어오고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것도 퍽 하고 들어온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막 지키면 뒤죽박죽이 되겠어, 인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성의 맑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마음이 산란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절대로 마음이 산란한 상태에서는 은혜 못 받습니다. 욕망에 의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놀 거, 뭐 오락, 쾌락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가슴에 번쩍번쩍번쩍하고 막 이렇게 사이키 조명처럼 찍히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빛이 거기에 번쩍하고 비치지 않아. 비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것이라고 포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지킴 이전에 생각 지킴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마음과 생각을 명정하게 하고 쓸데없는 번뇌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가다듬는 이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분명히 알긴 하는데 옛날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감격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더 이상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실증이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이렇게 교리를 많이 깨닫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많이 깨달았는데 또 어떤 것이 내 영혼을 비추어서 내 총명을 비추어서 나를 그렇게 감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두려운 마음도 아니고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기의 이 지성은 간장종지 같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의 비밀은 이 온 우주와 같이 드넓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을 수없이 만나고 번쩍거리면서 깨달았다 그래도 그 번쩍거리는 것은 태양빛에 비하면 사진관에서 터지는 플래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들이 얼마든지 그 사람 속에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때 확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주님 만납니다. 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또 열린교회에서 배운 거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물어보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든지 몽둥이로 만났든지 어쨌든 결국은 만난 건데 이게 만났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만났다는 게 결국 뭐예요? 예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번쩍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말로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깨달은 새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했잖아. 맨날 만날 때마다 하나님 널 사랑한다고 맨날 얘기하고 자기도 찬송 부를 때마다 주님 날 사랑하시네, 주님 날 사랑하시네 자기도 해놓고 근데 정작 그 빛이 번쩍하고 비칠 때에는 예전에 전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게 됩니다. 응? 다가오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게 말이죠. 보는 게 최고예요. 보는 게. 듣는 거, 냄새 맡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끌림이 보는 거예요. 남한테 눈 감고 한 시간 동안 들은 이야기는 한 시간 그대로 다 썰을 풀기에 충분하지 않은데 어느 한순간에 눈을 탁 열고 그 아름다운 풍경 같은 거를 딱 봤을 때 그걸 봤을 때 그건 있지 눈만 감으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 이 속에서 상상의 기능이 발동하면서 이게 바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이에요. 제가 2주 동안 남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이 첫 교회 갔는데 어떻게 등록하라고 그러는지 말이지. 뭐 아주 거기도 새가족부가 있는데 아주 지극정성으로 챙겨줘요. 자리까지 안내해주고 달력도 하나 주고 뭐 주보도 갖다 주고 그리고 떡국도 드시고 가시라 그러고 다음 주에 꼭 오시라 그러고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이제 그 다음 교회 같은 교회 두 번 가면은 아무래도 저, 또 거기서 시험 들까봐.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 교회 가고 한 번은 저 길 건너 있는 교회를 갔어요. 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실 그렇게 앉아서 목사가 그것도 주일날 낮 예배에 그러고 앉아서 예배 드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참 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은 좀 아픈 상태였지만 그래도 가서 이제 혹시 또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나 그런 근심도 했어요. 편도선 수술하고 나서는 저기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한 주간 있을 텐데 주일날 그 이제 너무 일찍 가면 또 시골 교회에서 얼마나 기대를 걸겠어요. 그래서 한 10분 전쯤 돼가지고 살짝 들어가서 저기 에어컨 맨 그 뒤에 있는 에어컨 앞에 이렇게 구석에 딱 앉아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목사 한 사람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시작해요. 마흔 대쯤 됐어요. 여호수아 본문을 아주 힘차게 읽으셨어요.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잘 나갔어요. 근데 한 10분쯤 하고 난 다음부터 설교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구가 어쩌고 무슨 뭐가 어쩌고 그러면서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더니 하여튼 무슨 주제도 없고 결단도 없고 그냥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래도 축도는 받고 와야지. 그래서 축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잽싸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 거기서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손을 내밀더니 아 이게 김남준 목사님 아니십니까? 목사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설교가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참 지상 최대로 헤매더라고요. 하여튼 처음에 그렇게 힘차게 나가더니 혹시 이 교회에서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다행히 이제 못 알아봤어요. 그동안에 너무 늙어서 이제 책에 표지하고 워낙 틀리니까 뭐든. 근데 그 두 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도 뒤에 와서 앉으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 신앙에 있어서 경험의 요소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경험은 무시되어야 해요. 오히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경험들이 높여지는 곳마다 위험은 증가돼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참된 깨달음과 함께 인간의 경험은 강조되어야 돼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경험은 조명을 통해서 인간의 총명에 예전에 알지 못했던 혹은 알았으나 지금은 마음에서 사라진 어떤 것들이 새롭게 번쩍하는 빛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에 대한 깨달음이 지성의 깨달음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과 함께 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함께 이게 마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때에 그 진리를 확실히 붙들 수 있는 경험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동 경험이에요. 그걸 꽉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하던 전혀 엉뚱한 지식을 새롭게 발견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은혜 받은 말씀도 사실 우리들이 전혀 몰랐던 말씀인 것 별로 없어요. 알았지만 느끼는 것이 없고 영혼의 찬란하게 진리의 빛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시해 보이는 거죠. 생선 싫어하는 사람이 어물전에 가면 다 그물고기가 그물고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마리의 생선도 대부분, 등부분, 허리부분, 가슴부분 맛이 다 틀리고 색깔이 틀리게 보이는 것처럼 진리에 대한 깊은 인식이 생겨나게 되면 그 진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빛깔들이 가슴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선악의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정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대로 살 수가 없고 우리들이 그대로 살 수 없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선악의 기준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조명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럼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받고 그리고 그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며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찬란하게 밝은 빛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리모컨처럼 손에 들고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을 깊이 의존할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로부터 두루마리가 떨어져요. 그런데 인봉이 되어버렸어요.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마지막 날에 될 위대한 계시들을 적어서 그래서 일곱 교회에 알려주어 대비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속에는 바로 그 계시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봉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천사의 소리가 하늘이나 땅에서나 이 계시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는 아무도 없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90세가 넘은 노구를 이끌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러자 다시 어린 양 예수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니 하면서 예수님이 그 인을 떼어주시고 마지막 날에 될 위대한 계시들이 열린 거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은 있죠. 취직이 안 되고 사업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치러 보내고 추운 데에 교회 와서 앉아서 먹고 싶은 밥도 못 먹고 따뜻한 잠도 못 자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목회 사역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속에 있는 열망을 말해보세요. 정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내 영혼에 자유를 주는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진리의 빛 예전에 어둠 속에 있는 내 영혼을 살리고 참된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던 그 찬란한 진리의 빛 그것이 지금 내게서 사라진 것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그 진리의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춰주시도록 그것만이 내 영혼을 진정으로 다시 눈뜨게 해줄 것이고 오류에서 나를 돌이켜 진리의 길로 거짓에서 참된 진실의 길로 나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지천으로 널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소중한 줄 모르고 발로 차듯이 굴려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영혼을 살릴 진리의 말씀이 거기 있건만은 그 찬란한 진리의 빛 대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선악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는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고픈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은 꼬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그 복잡하고 어려운 진리. 그게 오늘 부채에 시달리고 사업의 위기를 만나고 건강이 나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방황하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하나님이 인간인 여러분들을 몰라주셔서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생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진리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돌아보면은 정말 웃기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웬만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매달리게 된 것은 대부분 보면은 무슨 신령한 이유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들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심령이 괴롭고 죽고 싶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온 거죠. 그런데 놀랍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셨는데 가르쳐 주신 것은 전혀 다른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는 벼랑 끝에 까지 밀려서 이제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한번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돈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아멘. 돈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한번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렸더니 돈은 안 주시고 넌 내 것이다.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초자연적이고 신령한 빛이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안 구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인생의 벼랑 끝에 돈 때문에 몰려있는 사람에게 돈 준다고 그 영혼이 살아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돈 안 주시죠. 그러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어찌하여 방황하고 있느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거기서 마음이 확 녹아내리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으로 데려가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걸 깨달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것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창조의 목적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올 길로 내가 오게 된 것이구나. 그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시니까 아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겠구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할 마음이 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좀 부족해도 그렇게 하고 싶은 기꺼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찬송을 불러. 그런 사람에게 똑똑한 사람이 가서 뭘 어떻게 살 건데?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뭐 알아야 대답을 하지. 모르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큼은 순수한 마음이 되는 거죠.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다음 주에 우리 사경이 하잖아요. 사경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을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제목을 정하면서도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은 여보 당신 입원도 하고 계속 괴롭고 힘들었었는데 그 힘든 설교 준비 다시 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해놓은 거 아주 은혜로운 거 하나 다 골라서 해도 우리 모두 은혜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도 괜찮았어요. 내 마음은 가만히 하니까 이제 인생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맨날 언제 재탕만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목을 딱 정했어요. 제목을 정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제목을 보고 이게 사경의 제목이라고 이렇게 줄 때 그때 이걸 보고 빚에 시달리고 사업에 어렵고 쪼들리고 가정이 깨지고 그다음에 마음이 공고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뒷다리 긁는 소리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이 세상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가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돌아보면 분명히 아까 내가 다 얘기했잖아요. 돈 때문에 시달려서 왔는데 하나님이 돈은 안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뭔 바람 잡는 소리예요? 어? 필요한 건 돈인데 말로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시면 뭐예요? 어? 주셔야지. 너는 내 것이라 하지 말고 내 돈은 네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신기하게 도저히 해답이 아닌 것 같은 데서 인생의 문제가 풀린 아주 놀라운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잘 되고 복받는 것이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고 잘 될 수가 없고 우리의 관심이 진리에 비춰야 돼 진리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꼬였든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놓여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뜻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진리의 참된 빛으로 조명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사경회를 통해 우리들이 깊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도록 역사해 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불러 여기까지 이끌어주셨고 또 2008년의 문턱을 넘게 하셨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지만 진리의 그 빛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